Hey yo, I met a real nice girl last night. That's right now. Hell yeah. She's so cute. Let's go. Hey. Girl, let me hold you tight. Hey. Yeah. I want you, girl, tonight. I'll give it to you just how you like it, girl. 난 서로 보지 마. 너만 바라봐. 미칠지 몰라. 너 완전 사랑하잖아. 언제나 너의 곁에 있을 테니 의심하지 마. 내 마음은 너만도 몰라. Girl, I want you. 사랑하잖아. 언제나 영원토록 너 하나만. 계속 지켜봤지.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확 튀는 외모, 시선은 내게로 말까지 계속. From the bottom of my heart, I'm the man who can treat you right. 너는 내 짝, 누가 뭐래도 my princess. 오늘 밤엔 내게로 다가와 ASAP.